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51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세우신 그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가 행했던 악한 방법 그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점령하고 싶은 강한 욕구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삼고 빼앗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외국 사람들을 보내서 키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받을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면 언젠가 나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잘된 사업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결국 죄인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그들을 흔드시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그들 또한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성에서 땅에서 살해되고 그들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방어도 하지 못하게 하도록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기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랍이는 아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는 호랍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마치 호랍이처럼 버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벨론을 도망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니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또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전히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 했던 롯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심판을 보복, 복수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고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7절 말씀,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금으로 된 컵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강함과 크기를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컵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이 술에 취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며 멸망시켰던 거대한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바벨론은 이제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베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망한 것이 아니고 혹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간을 주셨으나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죄악은 날로 더 가득했습니다. 10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죄짓고 말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의로움을 밝혀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메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벽에 길을 세우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사용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미리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메대,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복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깃발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준비하며 전쟁을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배려하시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오히려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막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바벨론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많은 보물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대를 일으키셔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없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베푸신 은혜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업과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현재와 또한 과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기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어 예배, 또 한어 예배, 또 어린이 예배, 또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텐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이신데 찬송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어린이든 어린아이든 그 마음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과 주변 지역 더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